빛처럼 그 두 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 눈가에 가득히 고여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